forget, boy.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. 그대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만 흘러. 널 따라 왜 그렇게 네가 보고 갈까. 창밖에 빗소리가 내 맘을 흔들어.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. 정 주지 말걸 그랬어. 붙잡지 말걸 그랬어.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.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. 정 주지 말걸 그랬어. 붙잡지 말걸 그랬어.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. 난 항상 너만의 장비가 되려던 내 맘은 아니. 이제 조금 내 사랑이 마침표가 됐다는. 돌아와줘 날 떠나.